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짜증방입니다. 이 책은 소중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방세미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상의의 뽀뽀. 잠결에 도도는 할머니가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잘 있지. 짜증? 아니, 도도는 착한 아이야. 정말이래도. 살려줘, 살려줘 엄마. 마귀 할머니 날 개구리로 만들었어. 도도는 꿈속에서 소리쳤어요. 그렇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생각 속에서 웅웅거렸지요. 그래, 다리만 다쳤다니 다행이구나. 도도? 지금 자고 있어. 여긴 걱정하지 말고 도도 아빠 다리 다 나을 때까지 이따 와. 안 돼! 엄마, 엄마, 안 돼! 도도는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소리는 여전히 생각 속에서 웅웅거렸어요. 도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도는 뭔가 축축한 것이 입술에 닿는 바람에 눈을 번쩍 떴어요. 분명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었는데 침대 위 천장이 보였어요. 안녕? 찐빵같이 허연 상의 얼굴이 나타나 웃었어요. 안 돼! 도도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도도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개구리가 됐다면 개굴 해야 하는데 안 돼! 하는 사람 목소리였어요. 도도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뭐야? 도도는 손등으로 입을 팍팍 문질렀어요. 상의가 양손가락 두 개를 머리 위에 올리고 까딱이며 귀요미 흉내를 냈어요. 네가 개구리가 되었기에 내가 뽀뽀했지. 그래서 네가 다시 사람이 되었어. 진짜? 도도의 커진 눈이 상의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14번째 이야기, 번개 모양 주름살. 상의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살찐 볼이 실룩실룩 움직였어요. 주름깨도 흔들흔들 거렸어요. 웃음을 참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도가 잡으려고 하자 상의가 재빠르게 거실로 도망쳤어요. 엄마가 놀이동산 간다고 아침 먹고 오래. 상의는 큰 소리로 말하고는 집으로 달아났어요. 도도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칫솔에 치약을 듬뿍 짜얹고 양치질을 했어요. 치카치카치카. 할머니랑 같은 컵을 쓰다니. 푸카푸카푸카. 상의랑 뽀뽀를 하다니. 도도는 치약 거품이 입 밖으로 가득 흘러나올 정도로 닦고 또 닦았지만 개운하지 않았어요. 양치질은 밥 먹고 해야지. 할머니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밥 먹자. 할머니와 도도는 식탁 앞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삶은 양배추와 두부조림, 미나리 무침에 또 된장국이에요. 도도는 반찬을 노려봤어요. 먹자. 도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도도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어요. 그러곤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올려놨어요. 밥이 이상해요. 누렇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무슨 밥이 이래? 도도가 웅얼거렸어요. 현미밥이야. 건강에도 좋고 가려움증에도 아주 좋단다. 싫어요. 난 안 먹어. 왜 자꾸 나한테 이상한 것만 먹여요? 도도가 숟가락을 내던졌어요. 숟가락이 식탁에 맞고 튀어 삶은 양배추 위에 올라왔어요. 도도! 할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도도를 쳐다봤어요. 도도는 움찔했어요. 할머니 얼굴에 자글자글 주름이 나타났어요. 번개 모양으로 퍼진 주름이 금방 굵게 패였어요. 으악! 도도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상인의 배를 눌렀어요. 15번째 이야기, 밥을 먹는 귀한 숟가락. 도도, 놀이동산에 그렇게 하고 갈 거야? 상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도에게 말했어요. 나흘 동안 갈아입지 않은 셔츠와 바지가 꼬기작꼬기작 구겨져 있었어요. 게다가 얼굴에 눈곱까지 매달고 누가 봐도 세수 안 한 도도였어요. 깔끔쟁이 도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큰 사건이에요. 도도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옷 갈아입고 와. 내가 같이 가줄게. 상의가 도도의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제부터 어림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상희가 감히 도도 손을 잡다니 말이에요. 상희는 도도를 끌고 계단 쪽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야? 정말 도도는 상희랑 말하기 싫었어요. 도도는 못생긴 애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희에게 술술 다 털어놨어요. 상희도 마법을 쓰는 게 아닐까? 마귀알몸 얼굴에 번개 같은 주름살이 막 생겼어. 상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까 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알아. 그런데 내가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을 내던지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막 생겼어. 정말 그랬단 말이야? 상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지? 그렇지? 도도는 상희가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밥을 안 먹겠다고 숟가락을 던졌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밥 먹는 귀한 숟가락을 던져?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지옥 가서 매일매일 굶는다고. 얼굴까지 벌겋게 변하면서 상희는 야단쳤어요. 상희가 감히 도도를 야단치다니. 그런데도 도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희는 잠시 씩씩거리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집에 가자. 상희가 앞장섰어요. 도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상희 뒤를 따랐어요. 두 아이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도도방으로 들어갔어요. 도도는 옷장문을 열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도는 한 번도 혼자 옷을 골라 입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골라줬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도도, 이 가로줄무늬 셔츠에 파란색 바지를 입으렴? 도도는 엄마가 옷을 골라주시면 그곳과 다른 세로 줄무늬 셔츠에 밤색 바지를 골랐거든요. 지금은 옷 골라주는 엄마가 없으니 그것과 다른 것을 고를 수가 없어요. 이 빨간 티셔츠랑 노란 바지 입어. 상희가 속삭였어요. 도도는 그제야 흰색 티셔츠에 짙은 바다색 바지를 골랐어요. 16번째 이야기, 범퍼카는 타기 싫어. 아빠가 중국 가기 전에도 놀이동산에 왔었어요. 엄마 말대로 하면 추억 만들기였지요. 엄마는 구경하고 아빠랑 도도는 얼른 범퍼카를 타고 놀았어요. 아빠가 차를 몰고 와 도도 차를 살짝 들이받았어요. 도도가 차를 돌며 아빠를 공격했어요. 펑! 도도 차가 아빠 차 옆구리를 세게 들이받았어요. 어쭈, 제법인데? 아빠가 다시 공격했어요. 헤헤! 도도는 도망다니면서 아빠를 놀렸어요. 이번에는 못 피할걸? 쿵! 아빠의 차가 도도의 차에 세게 부딪혔어요. 도도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차가 뒤집힐 듯 흔들렸어요. 아! 도도는 놀라고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차를 세우고 달려왔어요. 도도, 괜찮아? 미안, 미안. 아빠가 도도의 머리를 안고 달랬어요. 도도는 아빠 손을 뿌리쳤어요. 무슨 아빠가 아들 차를 그렇게 세게 박아? 도도, 놀다가 그런 걸 가지고 울면 어떡해. 그만 그쳐. 이리 나와, 피자 먹으러 가자. 엄마가 밖에서 달랬어요. 도도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가 나올 때까지 엉엉 울다가 훌쩍거리다가 징징댔어요. 아빠는 피자도 먹지 않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먼저 가버렸어요. 피자를 먹고 난 도도랑 엄마도 더 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추억 만들기는 그렇게 어이없이 끝났어요. 놀이동산은 그날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도도야, 우리 저거 타자! 상희가 범퍼카를 가리켰어요. 아빠랑 탔던 그 자동차예요. 싫어! 도도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너 무서워서 그러지? 상희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도도는 상희 손등을 탁 치면서 성질을 부렸어요. 싫어! 싫다고! 예! 상희 엄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아래에서 도도의 두 눈이 심술궂게 반짝거렸어요. 상희 엄마와 아빠는 도도가 왜 화가 났는지 몰랐어요. 머쓱하게 서 있는 상희의 발을 아빠가 잡았어요. 도도는 범퍼카 타기 싫대. 아빠랑 타자. 좋아요. 상유형 아빠는 차를 타고 서로의 차에 뻥뻥 부딪혔어요. 차가 부딪힐 때마다 상희와 아빠의 웃음소리가 팡팡 터졌어요. 구경하던 상희 엄마도 호호호 웃었어요. 도도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17번째 이야기, 짜증이. 와글와글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어요. 하하하 호호호 모두 모두 웃고 있었어요. 어른들도 웃고 아이들도 웃었어요. 종종 걸음으로 먹이를 쪼아먹던 비둘기들도 구구구 웃었지요. 우르릉 공중을 달리는 기차도 요란하게 웃었어요. 아, 날 잡아봐요. 사진 찍어요. 김치. 캐릭터 인형이 있는 곳에 아이들이 오글오글 모여있고 엄마 아빠들은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도도는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피노키오, 신데렐라,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피터팬, 스머프, 나무꾼과 선녀 등 수많은 동화 속 인형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았어요. 바보 같아.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나 몰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도도의 소매를 잡고 흔들었어요. 돌아보니 도도보다 두 뼘 정도 작은 애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밀가루처럼 하얗고 뾰족한 턱에 사납게 생긴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늘이 짙었어요. 또 아이의 검보라색 입술을 보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만났지? 많이 본 얼굴인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도도는 더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랑 놀자. 아이가 도도의 소매를 잡았어요. 싫어. 우리 엄마가 낯선 애랑 놀지 말랬어. 칫. 언제부터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 너 나 알아? 그럼 알지. 정말 나 몰라? 나야 짜증이. 도도는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아이를 노려봤어요. 짜증이도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도도를 노려봤어요. 도도는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짜증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다 싶었는데 짜증이는 바로 도도였어요. 비록 키는 작았지만 도도 자신이 분명했어요.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뒷걸음치던 도도는 돌아서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도도,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상희 엄마가 뛰어와 도도 손을 잡았어요. 도도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짜증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도도는 상희 엄마 옆에 바싹 붙었어요. 나쁜 꿈을 꾼 것처럼 기분이 나빴어요. 18번째 이야기, 바이킹. 두 볼이 빨개진 상희가 아빠 손을 잡고 콩콩콩 뛰어왔어요. 상희는 날아갈 듯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이번에는 바이킹 타요. 상희 엄마 아빠가 도도를 쳐다봤어요. 나도 탈래요. 도도는 얼른 앞장 섰어요. 혼자 남아있으면 짜증이가 또 나타날지 몰라요. 도도는 짜증이가 기분 나쁘고 싫었어요. 바이킹은 뒷자리가 재미있어. 상인의 식구들이 도도를 데리고 우르르 뒷자리로 갔어요. 도도는 높은 것도 싫고 무서운 것도 싫어요. 짜증이 때문에 얼떨결에 탔지만 벌써 진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도는 앞에 있는 안전막대를 꼭 잡았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배가 뒤로 뒤로 올라갔어요. 아! 사람들이 두 팔을 올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도도 거기에 휩쓸려 두 팔을 번쩍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배가 이번에는 앞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오! 엄마야! 도도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상희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도도의 얼굴에도 슬쩍 웃음이 떠올랐어요. 19번째 이야기, 상희가 무서워하는 것. 점심을 먹고 몇 가지 놀이기구를 더 탔어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엄마야! 갑자기 상희가 비명을 지르며 도도에게 매달렸어요. 어? 어? 도도는 상희 무게를 못 견디고 상희와 함께 나동그라졌어요. 즐거웠던 기분이 팍 상했어요. 상희 엄마 아빠가 두 아이를 잡아 일으켰어요. 괜찮니? 도도는 너무 화가 나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땀에 젖은 하얀 티셔츠에 흙이 묻어 털어지지도 않았어요. 저기 엄마! 엄마! 상희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상희를 소리 지르게 만든 건 작은 개구리였어요. 개구리잖아. 괜찮아. 아빠가 개구리를 잡아 꽃밭에 놓아주었어요. 도도는 우습지도 않았어요. 개구리 때문에 이 야단을 치다니 말이에요. 도도는 넘어질 때 벗겨진 팔꿈치를 만지며 이마를 잔뜩 찌푸렸어요. 차가 놀이동산을 나와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도도와 상희는 잠이 들었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상희 엄마가 운전하는 상희 아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이 수고했지. 그런데 도도가 꽤 까칠하네. 상희 아빠가 거울을 통해 뒷자리를 쳐다봤어요. 도도 엄마가 왜 마르는데요? 상희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죽하면 중국에 간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안겠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 딸은 참 성격 좋아. 상희 아빠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띄었어요. 도도에게 전화를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날까봐 할머니랑 나한테 도도를 잘 부탁한다고 전화하더라고요. 잠이 들었지만 도도는 상희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들려요. 내 흉 보지 말아요. 도도는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지만 생각뿐이었어요. 점점 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20번째 이야기, 전화벨 소리. 놀이동산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도도는 냉장고에서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약을 꺼내 마셨어요. 개구리로 변하지도 않고 목도 덜 가려웠거든요. 치, 개구리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내가 개구리가 되면 뽀뽀해 주겠다고? 도도는 약을 먹으면서 상희를 비웃었어요. 또 상희 엄마가 흉본 일도 생각났어요. 거실 소파에 드러눕듯이 앉은 도도의 눈이 전화기로 향했어요. 도도는 아빠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전화 한번 안 했다고 이를 생각이었어요. 왜?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빠, 나 도도야. 니 쉐쉐야? 모르는 중국말만 계속 들려왔어요. 도도는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도도는 끊었다가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신호는 계속 가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안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도도는 전화벨 소리를 따라 주방 옆 작은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곤 문에 귀를 가져갔지요. 링, 링, 링, 링. 분명 엄마의 휴대폰 소리예요. 엄마 휴대폰 소리가 왜 이 방에서 들리지? 도도는 살짝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꽉 잠겨 있었어요. 그때 도도의 머릿속에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도도가 내 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도도는 창백해진 얼굴로 주방에 있는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도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어디 있는 거야? 열쇠, 열쇠! 도도의 참을성이 폭발했어요. 앞에 놓인 마법의 약 냄비를 걷어찼어요. 비어있던 냄비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곳에서 열쇠 꾸러미가 나왔어요. 열쇠는 X, 마름모, 네모, 별표, 동그라미 모양으로 모두 달랐어요. 할머니 방 열쇠 구멍이 X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도도는 서둘러 방문을 열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도도를 잡아 끌듯이 들려왔어요. 도도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네모 반듯한 작은 방에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 옷은 물론 손수건 한 장 없었어요. 링, 링, 링, 링. 벽 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도도가 두드리자 벽이 스르르 열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벽이 열리면서 큰 광장이 나타났어요. 광장에는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죠. 전화벨 소리는 그 문 어딘가에서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21번째 이야기, 첫 번째 짜증방. 도도는 첫 번째 문 앞에 섰어요. 문에는 첫 번째 짜증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도도는 마른 모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어요. 응애, 응애. 도도를 짜증나게 하는 것 중에서도 아기 울음소리는 왕짜증이에요. 도도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몸을 돌렸어요. 도도야, 어떡하면 좋으니 도도야. 누군가 도도를 불렀어요. 도도가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젊은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맞아요. 엄마예요. 젊고 예쁜. 제발 우리 도도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나라고? 아기는 자지러지듯 울어댔어요.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마른 아기였어요. 머리에는 주사바늘이 꽂혀있고 긴 줄이 매달려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더니.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는 아기 도도를 안고 엄마는 눈물을 철철 흘렀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도도를 살려주세요. 도도는 가슴이 아팠어요. 가만히 엄마에게로 다가갔지요. 그러자 울던 아기 도도와 엄마가 벽 속으로 연기처럼 빨려 들어갔어요. 22번째 이야기, 두 번째 짜증방. 도도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두 번째 짜증방 열쇠를 찾았어요. 네모 모양 열쇠로 문을 열자 그릇이 날아왔어요. 도도는 얼른 피했어요. 안 먹어! 안 먹어! 5살짜리 도도가 죽그릇을 내던지고 방바닥을 뒹굴었어요. 짜증이? 방바닥에서 뒹구는 것은 아까 놀이동산에서 만났던 짜증이었어요. 도도는 그제야 생각났어요. 5살 때 도도의 별명이 짜증이었던 걸 말이에요. 미안, 도도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엄마가 허둥지둥 엎어진 죽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본 도도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보다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너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해. 그리고 심겁게 먹어야 병이 빨리 낫는단 말이야. 싫어! 싫어! 싫어! 죽그릇을 치운 엄마가 도도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자 도도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어요. 그 바람에 도도의 발이 엄마의 가슴을 세게 찼어요. 엄마가 가슴을 주고 엎드려 신음했어요. 저 나쁜 녀석. 도도는 어린 자기를 흉봤어요. 울던 도도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헬쑥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바싹 마른 도도가 고부리고 자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시 죽을 쑥이 시작했어요. 고기를 갈아놓고 도도가 좋아하는 죽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눈물이 죽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슬퍼하는 엄마와 어린 도도가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23번째 이야기, 세 번째 짜증방. 세 번째 짜증방 앞에선 도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도도는 울먹이며 다시 열쇠를 찾았어요. 별 모양 열쇠는 세 번째 방의 열쇠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은빛 벽돌로 쌓은 벽이 나타났어요. 은빛 벽돌은 날카로운 가시벽돌이었어요. 내가 굶어 죽으면 그건 다 엄마 탓이야. 도도 목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렸어요. 내가 널 잘못 가르쳤어. 힘없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랫동안 아팠던 네가 불쌍해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모두 내 잘못이야. 잘못 가르쳤다는 말 좀 하지 마. 짜증나, 왕짜증. 펄쩍펄쩍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봐도 도도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왜 그랬을까? 도도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차갑게 빛나는 은빛 가시벽이 조금씩 물러나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도는 은빛 가시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나도 이젠 지쳤어.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어요. 지치거나 말거나 내가 할 게 뭐야. 벽은 점점 빠르게 뒤로 움직였어요. 도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렸어요. 엄마 피해! 더 뒤로 피해! 도도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나 봐요. 엄마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벽이 계속 물러나면 엄마는 가시에 찔릴 거예요. 도도는 겁이 났어요. 엄마! 도도는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가시에 찔려 다치고 피가 나도 몰라요.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으악! 도도는 소리를 지르며 은빛 가시벽으로 달려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은빛 가시벽이 쫙 종이처럼 찢어졌어요. 도도는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야. 도도는 미친 듯이 벽을 찢었어요. 엄마와 어린 도도가 보였어요. 주름살이 깊게 패인 엄마의 얼굴은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도도, 너구나! 엄마! 엄마는 어린 도도를 안고 도도를 바라보았어요. 도도는 엄마를 향해 힘껏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어린 도도는 연기처럼 벽 속으로 사라졌어요. 도도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24번째 이야기, 돌아온 방. 도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세계의 짜증막 모습이 다시 보기처럼 떠올랐어요. 고약한 공포 영화를 보고 난 기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아프다는 핑계로 그렇게 엄마를 괴롭혔다니.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내던지고 엄마가 들으면 가슴 아파할 말만 골라하고. 난 나쁜 애야. 도도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름살이 깊게 팬 엄마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도도는 힘없이 네 번째 방으로 갔어요. 네 번째 방에는 돌아온 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도도는 동그라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번엔 거실이 나왔어요. 거실에는 또 다른 도도가 있었어요. 링, 링, 링, 링. 엄마 전화기가 거실 탁자 위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아빠야? 전화기에 대고 또 다른 도도가 징징거렸어요. 햄도 없고 고기도 없어. 피자도 안 사주고 과자도 안 사줘. 아빠가 엄마 혼내줘. 보고 있던 도도가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전화기를 빼앗긴 또 다른 도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진심을 다해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 미안. 이젠 짜증 안 부릴게. 아빠 사랑해. 너 도도 맞아? 아빠가 말을 더듬었어요. 도도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그러고는 주방에 있는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는 도도가 먹지 않는 반찬들을 반찬통에 담는 중이었어요. 자글자글 주름 가득한 얼굴이 어두웠어요. 도도가 엄마를 안았어요. 깡마른 엄마의 허리는 도도팔로 한아름도 되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이젠 짜증 안 부릴게. 엄마 몸이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숨도 쉬지 않았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가 천천히 팔을 구부려 도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도는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는 말없이 도도를 소파에 앉혔어요. 도도는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았지만 자꾸자꾸 눈물이 났어요. 25번째 이야기, 엄마 미안해요. 삐리리리. 현관문이 열리고 거실로 엄마가 들어왔어요. 도도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안고 있던 엄마와 또 다른 도도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어요. 엄마! 도도는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엄마 냄새가 났어요. 진짜 엄마가 돌아왔어요. 드디어 중국에서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 도도 잘 지냈어? 엄마가 도도의 머리에 뽀뽀를 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도는 엄마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어요. 꿈이 아닌 게 분명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도도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도도 우니? 미안 미안. 엄마가 미안해. 도도는 엄마를 꼭 안은 채 흔들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그게 아니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도도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따뜻한 엄마 품에 안기니 눈물이 자꾸자꾸 흘렀어요. 그만 뚝. 엄마 말에 도도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눈물이 자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엄마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나 김치랑 밥 먼저 먹을게. 중국 음식은 너무 느끼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엄마가 밝게 웃었어요. 이상해요. 엄마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요. 상희 엄마보다 동생 같아요. 아빠는? 도도가 며칠 사이에 철들었네. 아빠 안부를 다 묻고. 아빠는 괜찮아. 다리를 다쳤는데 깁스하고도 공장에 나가. 대단한 아빠 아니니? 도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주방으로 갔어요. 엄마가 졸졸 따라온 도도에게 말했어요. 아참! 할머니가 너한테 인사도 못하고 간다고 전해달랬어. 어디 갔는데? 몰라. 원래 종잡을 수 없어. 나 어렸을 때도 그랬어. 엄마가 도도 목을 살펴봤어요. 정말 목이 좋아졌네. 이모가 약 만들어주셨다고 하더니. 도도는 살며시 주머니를 만져봤어요. 다섯 개의 열쇠가 손끝에 잡혔어요. 엄마는 냉장고에서 주섬주섬 반찬을 꺼냈어요. 엄마, 나도 김치랑 밥 먹을래. 너도?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도도는 침을 삼키며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한 도도와 엄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26번째 이야기, 마법에 걸린 도도. 도도, 어디가? 놀이터에서 놀던 상희가 물었어요. 엄마 심부름으로 두부 사러 가. 상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가? 응. 너 마귀 할멈 마법에 걸린 거 아니야? 할머니는 가셨어. 마귀 할멈이 떠났다고? 뭐야? 너무 시시하잖아. 상희는 말도 안 된다고 도도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용재가 나타났어요. 헐, 뭐야? 둘이 연애하는 거야? 용재가 상희 등을 탁 치고 달아났어요. 아야! 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도가 용재 뒤를 쫓아갔어요. 쫓아가 용재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이마에 주름을 세우고 노려보는 도도 표정이 무서웠어요. 남을 괴롭히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상희 괴롭히지 마. 용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알았어. 다신 안 그럴게. 목덜미를 놔주자 용재가 비실비실 달아났어요. 와, 도도 멋있다. 상희가 웃으며 도도를 향해 달려왔어요. 찐빵처럼 허연 얼굴을 실룩거리며 달려왔어요. 도도는 있는 힘을 다해 슈퍼 쪽으로 달아났어요. 슈퍼에서 두부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어요. 도도가 빨리 걸으면 빨리 쫓아오고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쫓아왔어요. 얘야, 풀꽃 아파트가 어디냐? 도도는 너무 놀라 휙 돌아봤어요. 도도네 할머니보다 훨씬 젊은 할머니가 한 여자아이에게 길을 묻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랬어요. 여자아이는 짜증을 내며 종종 걸음으로 달아났어요. 요즘에는 짜증 부리는 애가 참 많아. 할머니가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끌끌 혀를 찼어요. 할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을 하고 도도는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착한 일을 한 건 처음이거든요. 내가 정말 마법에 걸렸나? 도도와 할머니는 말없이 풀꽃 아파트까지 걸어갔어요. 여기에요. 고맙다. 안녕히 가세요. 도도가 인사하고 가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열쇠 줘. 예? 짜증방 열쇠 이제 필요 없잖아. 하! 할머니 누구세요? 도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줘. 다이를 쫓아가야 해. 도도가 열쇠 꾸러미를 꺼내주자 할머니가 껄껄 웃었어요. 고맙다. 할머니는 열쇠 꾸러미를 까만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러곤 아까 그 여자의 뒤를 날아가듯 쫓아갔어요. 제 이름이 다이구나. 도도는 멍하니 할머니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살이 없어져 못 알아봤는데 이모 할머니가 틀림없었어요. 할머니 안녕. 도도는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